영화음악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날 좋은 가을 탓인지요.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기억상실증이라면 떳떳하기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누가 저한테 하더라요. 이 기억력 높이는 방법, 뭐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기억력은 참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기억력 개발 전문가에 의하면요, 숫자 빼기를 매일 연습하라고 뭐 그런 충고를 하대요. 100, 98, 96, 94 이런 식으로 둘씩 빼나간다든지, 아니면 100, 97, 94, 91 이렇게 뭐 3씩 계속 빼가는 연습을 심심할 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으래요. 무슨 소리든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영화 음악만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음악 중에서 여러 가지 악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잘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랍니다. 뇌세포의 필름판에 좋은 음악 또 좋은 영화를 또렷하게 찍어내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화였죠. 겨울여자, 김호선 감독이 감독했던 겨울여자 가운데 나왔던 바하의 폴로네이즈, 오늘 FM영화음악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수요일에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밤 사실 FM영화음악 그 시제를 구분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화요일 밤이자 또 수요일 새벽이죠. 이 시간에 Three Thumbs Up 무비가 방송됩니다. Three Thumbs Up, 그러니까 세 개의 엄지손가락이 치켜올려진 영화. 정은임 아나운서, 또 스크립터 이상무 씨, 그리고 홍동식 PD. 이 세 사람이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릴 만큼 아주 좋은 그 영화들만 소개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대신 제 더 긴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정은임 씨보다 조금 키가 크거든요. 지난주는 스탠리 큐브릭의 베리 린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Three Thumbs Up 무비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빨간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자유아파트에 사시는 강선임 씨. Endless Love 가운데 그 테마곡, 주제곡을 청하신다고 하셨죠. 특히 로스 밴드로스와 모라이어 캐리가 함께 다시 불렀던 그 곡을 청해주셨는데요. 엽서 감사합니다. 강선임 씨 준비되셨나요? Endless Love의 주제곡 흐릅니다.

Dabble my hair, say something, good look around. This is your hometown. This is your hometown. This is your hometown. This is your hometown. In 65, tension was running high at my school. There was a lot of fights between the black and white. There was nothing you could do. Two cars hit a light on a Saturday night. In the backseat there was a gun. Words are past, shotgun blast. Troubled times will come in my hometown. My hometown. I'm Main Street, whitewashed windows and vacant stores. Seems like there ain't nobody wants to come down here no more. They're closing down the textile mill across the railroad tracks. Woman says these jobs are going, boys, and they ain't coming back to your hometown. To your hometown. To your hometown. To your. Last night me and Kay, we laid in bed, talking about getting out, packing up our bags, maybe heading south. 35, we got a boy of our own now. Last night I sat him up behind the wheel, said, son, Ibon Chi, Three Thumbs Up Movie로 소개해드릴 Roger and Me 가운데 나오는 My Hometown, Bruce Springsteen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이번 주는 1989년도에 마이클 무어 감독이 연출한 Roger and Me, 로저와 나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평론가들로부터 그 기존의 다큐멘터리 개념을 바꿔놓았다, 이런 평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은 1954년생인데요. 미시간 출신입니다. 게다가 대학도 미시간 대학을 나온 그야말로 미시간 토박이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 로저 앤 미 역시 그의 고향인 미시간을 주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 중에 하나인 GM, 제너럴 모터스사가 이 미시간주 플랜트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인 이 플린트시는 위기감과 또 무력감에 젖어들고요. 사람들의 삶은 황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레저 플린트 출신이면서 또 잡지사 편집장이었던 마이클 무어가 카메라 하나 달랑 둘러매고 이 GM사의 로저 스미스 회장을 찾아나섭니다.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도통 회장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로저 앤 미 영화는 이렇게 마이클 무어, 즉 내가 스미스 회장, 그러니까 로저 스미스 GM 회장을 찾아서 온 미국 땅을 돌아다니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영화 중에서 한 곡 소개해드리고요. 줄거리를 알아보죠. 이 플린트 씨가 번성하고 또 GM이 문을 닫기 이전에 희망에 차있던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던 곡입니다. Wouldn't it be nice? Beach Boys입니다. Three Thumbs Up Movie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화 로저 앤 미 가운데 수록돼 있었던 곡 비치 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어릴 때였던 1960년대 초 미시간주의 플린트 시인은 희망에 찬 도시였죠. 팻분이 플린트 출신임을 자랑했고요. 또 자동차 공장은 잘 돌아갔고 거리에는 실직자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자동차의 미국 상륙과 함께 플린트진 시에도 이 어두운 그림자가 펼쳐집니다. 바로 플린트 시의 거의 모든 주민들의 일자리였던 제너럴 모터스가 공장을 폐쇄하기 시작한 거죠. 공장을 임금이 싼 멕시코로 옮기겠다는 속셈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이 플린트 시는 엉망이 됩니다. 집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또 거리에는 집 없는 사람들, 이른바 홈리스로 메워집니다. 하지만 주지사나 시장은 곧 대안이 있을 거라고 떠들어대기는 합니다만은 이 플린트 씨가 나아질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한때 GM의 노동자였던 감독 마이클 무어는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의견을 알아보려고 GM의 회장 로저 스미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죠. 요트클럽이다, 골프장이다, 사무실, 집. 로저 회장이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나섰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받으면서요.

영화 로저 앤 미 가운데 나왔던 주페 경기병 소곡이었습니다. 이번 주 3 Thumbs Up 무비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로저 앤 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성함을 안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성북구 정릉 3동의 김지윤 씨 감사합니다. 아, 좀 소리가 나네요. 광주 직할시 동구 학동의 김성수 씨, 엽서, 편지, 또 정성이 넘쳐있는 그 그림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10월이 왔고 나는 또 바다로 간다. 비, 바람, 안개. 문득 눈길이 가다한 곳에 조개 줍는 아이 하나, 점점점 적어주신 분, 영화 히라빈 조르바 가운데서 조르바의 춤을 정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거의 마지막이죠. 뭐 마지막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영국인 작가 바셀과 조르바가 이 해변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장면에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조르바의 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보내드립니다. 'Teach me to dance.' Will you? Dance?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Together. Let's go. Up. Again. Up. Down. Yasu Levesque. I have so much to tell you. I never loved a man more than you. Hey, boys, did you ever see a more splendiferous crash? Hey, you laugh. You saw how they all laughed. Especially the monks. The third time was the best. Nothing less. 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 white winters that melt into sp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bad.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 white winters that melt into sp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und of Music 가운데서 줄리 앤드류스가 노래했습니다. My Favorite Things. 그리고 그에 앞서서 보내드렸던 음악은요. 조르바 the Greek. 히라빈 조르바 가운데서 조르바의 춤이었습니다. 아, 이 음악 줄리 앤드류스의 곡 청해주셨던 분 대구시 수성구 범어일동의 이현만 씨. 사실은 성함만 보면은 남학생 혹은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 소리를 하셔서 아 여자분이시구나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제 이름 이선영, 뭐 은주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현만 조금 남성스러운 이름을 좋아해요. 아마 못 가진 것, 자기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인지도 모르겠죠. 영화 음악은 그 음악이 흘렀던 때 영화 장면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슴속에 더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동감입니다. 엽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단발머리 어린이가 그려져 있는 곡 편지를 보내주신 분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 아파트의 최세연 씨 편지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는 자신의 편지에 다 색연필로 줄을 쭉쭉 거놓으신 분이 계신데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사랑마을의 하현정 씨. 앤디 가르시아와 맥 라이언이 주연했던 When a Man Loves a Woman에 나오는 곡을 오늘은 리차드 엘리엇의 색소폰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When a Man Loves a Woman, 오늘은 색소폰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아,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내포삼리 404번지 정선영씨, 저랑 성함이 같으시나요? 아, 영화 셀마 루이스 가운데서 Part of You, Part of Me 노래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글렌 프레이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아마 이 곡이 오늘 FM 영화음악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화요일 밤 수요일로 향하는 이 시간 여러분 뭘 하면서 듣고 계세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 바쁘신 분들 그리고 내일을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될 분들 혹은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사람은 생각하는 것대로 일이 풀려나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 허황한 생각, 허황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성실하게 노력하고 간절하게 또 정직하게 바라고 거기에 따른 그 노력만큼은 충분한 대가를 바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런지요. 건강하시고요. 내일 하루 또 보람차게 알차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Part of You, Part of Me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Look at me and I'm running out of time. Time has brought us here to share these moments.